닿을 수도 없는 마음을 건네다 멀어져만 가는 너를 바라본다 이제 놓을 수도 없는 마음을 잡고 다시 눈을 감고 내일을 기다린다 저물어가는 오늘을 바라본다 다시 담아둘 수 없는 마음을 잡고 You'll be my home someday.